들어 떠가는 no go. Then not the logo. Oh, 나 미치게 만들어 간대 탑승한 롤링. Go coaster, yeah, so such a monster. Such a monster, such a monster. Yeah,